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겨지는 힘든 시간에도 수호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 수호천사라고 번역가가 믿을만해서 구입한 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천사와 사람들의 수호천사를 볼 수 있었던 여성이 들려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이 늦고 이따금씩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이유로 의사는 직접 장애 판정을 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었습니다. 산만해 보였던 것은 언제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천사들과 영혼들을 보는 그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책순이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주위에 수호천사가 있었나 싶은 일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은 파노라마처럼 복귀하면서 누군가 나를 지켜주었구나라는 안도감에 가슴 쓸어내리는 경험을 하는 거지요. 아침 일찍 녹음을 해서인지 목이 좀 갈라지네요. 자, 오늘도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받으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먼저 듣겠습니다. 지지 않는 얼굴 보고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더 안녕하세요. 구루 FM의 책순이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젊은 남자 게스트 분이에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 게스트입니다. 아, 저는 여기 구루 FM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정은쌤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 자주 뵙고 있는 활동가 최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게스트에 한번 나오시라고 좀 의뢰를 했더니 고맙게 네. 나오셨어요. 네. 방금 전에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그게 나의 김동률인데 네. 그분이 중저음 보이스가 좀 매력적이거든요. 아, 맞아요. 예, 김동률.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최종호 씨도 좀 그 중저음 멋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네네. 지금 종이비행기 진행하고 계시죠? 예, 종이비행기라는 주민 예. 인터뷰 형식의 방송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네. 뭐 프로시니까 제가 안심을 하고 오늘은 네. 놓아도 될 것 같아요. 정순쌤보다 훨씬 경력이 부족한 네. 아, 아니요. 아니 듣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편하게는 한다고 하는데 네네. 크게 준비하는 건 없어요. 근데 하기 전엔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네. 저도 마음을 푹 놓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크게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셔서. 네, 뭐, 네, 그렇죠. 예, 네, 예. 같이 방송하고 있는 예, 동료이니까 예, 편하게 예.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영화를 하시잖아요. 아, 예, 예. 그 상대적으로 책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 영화 하는 분들이 책을 안 읽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네네. 그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예, 근데 그 영화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책을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안 읽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나오는 게 되게 부끄럽긴 했는데, 네. 예, 아, 불러주셔서. 네.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멋있어 보이세요. 아, 네. 예, 좀 네, 겉만. 시간이 된다면 조금 이따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책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 네.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이 방송이 매번 이렇게 게스트가 책을 한 권씩 예. 골라오는 방송이죠. 제가 가져온 책은 그 88만 원 세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88만 원 세대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뭐 20대, 10대, 20대 하면은 88만 원 세대가 무슨 신종어가 아니고 그냥 일컫는 말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실은 이 말이 나온지도 꽤 됐는데 실은 예.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말을 나오게 한 이제 책인데요. 그러니까 예. 10년 전 정도에 나온 책인데 말 그대로 88만 원 세대라는 키워드로.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세대들 처한 어떤 현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좀 엮어놓은 책입니다. 네. 네, 그 10년 전 책을 워낙 책을 안 읽어서 10년 전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워낙 네. 이 책이 좀 저기 인상 깊었나 봐. 얘기를 그래서 아 예예 예, 예. 뭐 읽은 책이 많이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예. 그나마 읽었던 책들 중에 저한테 조금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조금 예, 예.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던 책이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여기 뭐 게스트로 나오려면 할 뭔가 그 예, 예. 이렇게 뭔가 떠들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아니 그 평상시에 제가 본 그 최종호 씨의 코드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 자리는 책을 뭐 많이 많이 읽어서 알려줘야겠다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아, 네네. 누구나 이제 한두 권의 책은 있잖아요. 그냥 네. 그 내가 읽었던 책이 어떤 면이 좋더라 해서 그거를 이제 청취자분이 네. 듣고 그렇구나 그런 거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네. 좀 돋아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저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 그런 아, 사심이 있어서 하는 네. 거거든요. 매번 이렇게 읽으시죠. 이렇게 게스트분들이 책을 추천하시면 다 읽어오시고 막 살펴봐 주시고 하는 게 저는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그 뭐랄까 그 이 방송이 아니라면 그 얘기 사적으로 얘기하는 일이라면은 정말 더 신날 건데 읽으면서 약간 네. 숙제 같은 기분이 들긴 해요. 그쵸. 근데 그 시간을 참 즐기고 있답니다. 아, 네. 예. 주셨다면은 감사합니다. 이 책은 그 우성훈이라는 사람을 일학 스타로 만들어 버렸죠. 예. 저자 우석훈. 우석훈 맞아요. 네. 아, 우석훈. 네. 예. 저자가 두 분인데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세요? 박권일 씨. 제가 사실 이 저자분들에 예. 대해서 그렇게 예.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이게 제가 뭐 여기 저자 소개나 검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석훈 씨는 이제, 예. 이제 한국의 어떤 경제학 박사하시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기성의 어떤 이렇게 뭔가 발전 담론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 분이신 것 같고 박권일 씨는 어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기자이신 걸로 알고 있고 기자이시자 사회운동가 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키워드는 그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 우석훈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책을 쓰신 근데 저자 소개해 보면 뭔가 좀 범상치 않으신 분인 것 같긴 해요. 어떤 뭐 경력 같은 게 써있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그 전에 기자를 하고 계신데 원래는 그림을 전공하고 싶었던 섬세한 문학 청년이며 많은 50대들이 자신의 얼굴만 보아도 이유 없는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혈관의 비주류 정서를 채우고 살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좀 이티인데요. 재밌는 예. 뜨거운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 저자의 우석훈님은 그 후에 네네. 책을 몇 권 냈어요. 아, 네, 네. 네. 근데 이분은 박권일 씨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네, 네. 그 책을 잘 안 읽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 이 책은 읽게 되셨어요? 예, 그 책을 참 활자를 잘 이렇게 예, 오래 예. 못 읽는 편인데 그러다가 그냥 사실은 이 책이 한 10년 정도 된 책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이제 2007년도에 나왔던 책이고 네. 네네 그때가 제가 딱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막 대학 초년생 1, 2학년을 보내던 시기였는데 이 책이 항상 한창 인기가 있을 때가 그러던 중 이렇게 2009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영상 만드는 주로 다큐멘터리 만드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좀 영상을 만들면서 좀 참고 서적으로 좀 이 책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그게 좀 동기가 되었던 예예 그런 책이었습니다. 같은 세대다 보니까 네, 더 공감이 갔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같은 세대이기도 하고 예.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제 세대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딱 저한테 저의 세대 요즘 지금의 20대 막 이렇게 확 왔던 게 학교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그 당시에 학교 다니던 중에 좀 일어났던 사건이 그 학교 측에서 이제 학생들 등록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소위 고위험성 펀드 거기 투자를 했다가 건물 짓는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저 네네네. 펀드까지는 안 들었어요. 네네. 펀드 예. 투자를 했다가 홀라당 날려먹은 거예요. 아. 이제 그 일을 가지고서 이제 등록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존의 등록금에 워낙 비싸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도 이제 얘기가 많았지만 이제 그걸 그 문제 제기를 위해서 이제 당시 학생회에서 학생 총궐기라는 예, 식으로 예.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광장에 학교 학생 정교원을 치면 몇천 명 정도는 예, 될 예. 건데 그날 예.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예, 예. 한 5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광장에 약간 그 광경이 이제 저한테는 조금 충격?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던 예. 그 실은 저 자신도 그렇게 학교 문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편이 아니었고 네. 이제 그때 그 문제 뭐 학생이가 이런 거 한다 그냥 그 소식 듣고서야 저도 이제 찾아간 정도였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자세히 들은 것도 그렇고 예. 그 당시에 이제 모였던 굉장히 뭐 말하자면 초라한 학생들의 숫자들을 보고서도 좀 이렇게 저한테 확 이렇게 충격으로 좀 다가온 예. 왜 이렇게 우리는 요즘에 네. 우리들은 이렇게 뭔가 싸워야 할 것에 싸우지를 못하고 있을까 뭐 그런 식의 좀 고민들이 생기면서 제 세대에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생기면서 좀 그런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예, 찾아보게 그, 된 책을. 그러면은 그 생각의 그 맥락으로 이 책을 봤다면은 네네네. 굉장히 그 분노했을 것 같다. 이렇게 더 들여다보고 아, 네네네. 절망하지는 않았나요? 네. 너무 뭐... 세밀하게 봤다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책을 보면서는 오히려 절망이라기보다는 맞는데 이 책이 워낙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소위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하는 이게 네. 뭐 아프리카 청춘이다 하면서 이렇게 희망고문하는 네. 그런 것들하고 약간 정반대쪽에 네, 있는 네, 책이에요. 네. 그야말로 얼마나 지금이 어두운 환경인지를 예. 자세하게 짚어주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 읽고 났을 때 아, 이 정도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둡구나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할 수밖에 없겠다 예.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면들에서 오히려 힘이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 자신한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고 요즘 우린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라는 게 마치 그러니까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이런 식으로 예, 표현하듯이 예.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제 세대 제 친구들을 가지고서 왜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타자와 저는 여기 두고서 예, 예. 제 주변 세대한테 약간 이렇게 불만감 같은 느낌들이 생긴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글쎄요. 그런 광경 왜 그랬을까? 은연중에 세뇌당했을까요? 아니, 세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의 모습들이 아쉽고 한 면들이 있으니까 저도 마치 그 어른들의 그 감정과 어찌 보면 비슷할지 모르는 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책을 보면서 약간 그 거리를 좀 좁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지금의 저 또래 세대들에 대한 이렇게 불만감 같은 걸 가지면서 나는 거기서 나도 이 세대에 있고 나도 이제 그런 상황에 같은 입장인데 저를 약간 그 밖에도 어떤 면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거리를 나도 여기 있고 그리고 제 친구들 제 세대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 나도 다르지 않음도 좀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줬던 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많이 권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 친구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권해주기도 했었나?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좀 누가 추천하라면 추천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이럴 그쵸. 때가 아니야. 사실은 이렇단다 막 그쵸. 이러면서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걸 흡수하고 사람들한테 잘 말하는 그런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뭔가 말해주고 싶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구나 그래서 네가 내 친구들이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은 네 말해줄 게 생겼다기보다는 네 예, 말이 좀 예, 뭔가 삼천포를 제가 가는 것 같은데 아우 예. 얘기를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아닙니다, 들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읽게 된 배경을 들으니까 저는 더 좋아요 아 네네 예. 일단 그러면 또 음악 예, 정호 씨가 예, 추천한 그쵸? 노래가 있었죠? 아, 네, 네. 예. 제가 제목이 네, 처음 네, 네, 예, 신청 말고 이게 권나무의 내 탓은 아니야. 그, 예, 듣고 또 네,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라서. 네. 예. 사람들은 모두 다 기억 못하고 마음 주던 사람도 자꾸만 변하고 노래하던 사람도 이제는 떠나고 자주 가던 가게도 저 언덕 너머로 스쳐가는 사람들 너무나 바쁘고 꽁꽁 묶인 내 맘은 널 잡지 못하고 책을 읽던 사람도 이제는 떠나고 자주 가던 식당도 저 언덕 너머로 심던 사람도 이제는 떠나고 자주 보던 친구도 저 언덕 너머로 나도 알고 있지만 잡고 싶은데 뜻없이 여유 없는 시간 속에서 답답함이 밀려올 때 나도 알고 있지만 난 아직 붙잡고 싶은데 맥없이 지쳐버린 내 맘 속에서 막막함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기억 못하고 못하고 자주 가던 식당도 저 언덕 너머로. 책순이의 책 이야기고요. 지금 네. 최종원님을 모시고 네. 88만 원 세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씨, 네. 예, 이거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그 내용 설명하러 가면 제가 조금 네. 항상 헷갈리는데, 아까 뭐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간단히 소개드렸지만, 네. 좀 이제 이 시대 어떤 한국 청년 세대들 그들의 이렇게 현실 이야기들을 좀 조망한 책인데요.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이 88만 원이란 네, 키워드도 네. 실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는 키워드긴 한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비춰봐도 조금 이렇게 여전히 유의미한 지금도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조금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떤 특정 상징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속에 보면은 소위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개미지요. 예, 개미지옥, 죄수의 딜레마 예. 그런 말들을 많이 예. 하는데 그런 식의 인용이 책 속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지금의 청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를 둘러싼 환경을 어떤 죄수들과 네. 감옥이라고 예. 만약 비유를 한다 치면 그 이 감옥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을 갖다 놓은 감옥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서 이 죄수들이 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 있는 좀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을 좀 마치 지금 죄수 감옥이라고 제가 비유한 것 같이 네. 조금 딱딱한 막 경제 용어들이 아니라 좀 재미있는 비유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이렇게 특정 계층 사람들의 이렇게 실제적인 실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네 풀어놓고 있는. 아니 예, 근데 이 책이 네. 쉬웠다 어렵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애를 들어줄 때는 네네. 술술 넘어가는데 네네. 중간 정도 아무래도 경제학 박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맞아요. 저도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제가 너무 책을 감싸서 설명했나요? 제가 아니요. 그런데 읽고 나니까 참 네네. 뿌듯했어요. 아 네. 정말요? 아 네. 뿌듯함. 아, 네. 어떻게 왜 뿌듯하셨을까요? 조금 읽기 어려운 것도 부분 부분 있지만 나 읽었다? 좀 연연가 있는 소설이 아니고 연연가 있는 걸 좀 읽었다. 지식 추구. 예.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아요. 저 좀 있어요. 네. 저도 그거 자랑하려고 제가 이거 가져가지고 하시겠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런 책입니다. 좀 예. 많이 주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어서. 네. 이 속에서 네. 죄수의 딜레마를 얘기하셨는데 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다른 부분이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네네. 예. 그 사실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일단 한 가지는 예.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굉장히 예, 예. 무삼으로써 오히려 좀 힘을 준다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한 가지가 이렇게 덩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은 약간 일본의 예시를 가져와서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세대하고 비슷하게 일본에도 한 10년 전인가? 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지금의 청년 세대와 같은 청년 세대가 있었던 세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단카이 세대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단카이가 덩어리라는 예. 뜻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덩어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느낌이 주는 것처럼 의사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사회에서 어떤 이 계층이 어디서도 약간 이렇게 주체로서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들만의 특성으로서 표현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보통 우리가 세대들을 얘기할 때 무슨 뭐 X세대 무슨 뭐 유신세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리들이 없는 세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그냥 어떤 소비의 대상으로서만 이렇게 여겨지는 예. 그 뭉퉁그려서 그, 예, 네 예, 그런 예. 세대들을 그래서 단카이 세대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덩어리로서 이렇게 구분돼 있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되게 단적인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 외려 되게 이렇게 그 말이 되게 통렬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좀 외려 좀 시원한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 그런 것들이 좀 감명 깊었던 게 있고 예. 약간 이렇게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그 다음을 얘기하자면 여기서 나온 표현이 뭐 책의 표지에도 나오지만 뭐 청년들 우리 이 세대들이 그들만의 바리케이트 그들만의 예. 짱돌을 예. 들어야 한다라는 예. 얘기들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 그 이 그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와닿았던 예.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짱돌의 의미는 뭐죠? 여기서 짱돌이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짱돌이라고 부르는 게 과거 이제 뭐 80년대 이제 운동 예,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장하자 뭐 이런 거요. 네, 그쵸. 시민들이 이제 예. 뭔가 이 공권력 어떤 폭력에 맞서서 이제 네. 자기들을 지킬 어떤 그런 거였을 텐데 약간 그런 상징으로서 얘기한 그렇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도 지금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세대들이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88만 원이라는 이름처럼 계층적으로 어떤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그 안에서도 각자가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여기 갇힌 채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라설 것인가만을 예, 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환경인데 이 안에서 결국에는 뭔가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렇게 그들이 서로 같은 환경에 있는 예, 그들이 예, 좀 모이고 예. 그들만의 어떤 보호막을 치고 그들만의 예, 어떤 예. 우리가 그래 적어도 이렇게는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예, 어떤 예. 이렇게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예, 의미였을 예,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기성세대잖아요. 그런데 그걸 20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뭐랄까 안쓰럽게 보고 너희들 좀 주장해라. 누군가 너희들이 쓸 돈을 다 가져가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네. 것 같았어요. 좀 인간애가 보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당시에 조금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말들이 어떤 연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예. 이 세대가 이렇게 해주는 말들이 곱게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 이 책에 이 저자의 말들은 그러니까 자기 이 저자가 이제 애써 뭔가 막 이 세대 입장이 되려고 예. 하는 건 예. 아닌데 분명히 자기 이제 알려주는 얘기 거죠. 안에서 솔직하게 예.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되게 사력 있게 들어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기 IMF를 지나면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결혼도 하고 애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적극적인 경제 생활을 적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는 거죠. 그 지금 20대들이 겪은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조카가 딱 선생님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남자의 조카인데 대학생일 때 눈 성형 수술을 하더라고요. 아주 못마땅했어요 속으로. 공부도 꽤 하고 뭐랄까 모범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애가 성형 수술을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7, 8년 전에 이 책을 우연히 제가 한번 봤어요. 보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봤었어요 네네, 그때. 네네. 보고 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시선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선생님이 이 책을 한다고 그러길래 다시 다행히 있더라고요. 옛날 책꽂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훑어보게 됐는데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 뭐랄까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저도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뭘까가 오히려 궁금해지기도 한데 만약에 예. 지금 이런 게 있었다면 이 다음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그냥 이렇게 넘겨 듣기로는 저희보다 조금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10대들 지금 정순 쌤의 자식 세대 정도 되는 네. 느낌들의 세대들은 또 약간 다른 국면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사실은 잘 이렇게 가늠은 못하겠고 저는 사실 달라진 거는 예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건 있어요. 좀 그 네. 당시에는 아까 제가 뭐 바리케이트니 짱구니라는 예, 얘기들 안에서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 거? 것들이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 그 당시 몰랐던 걸 지금 알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지금 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걸 수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알바 노조라고 들어보신 네, 적 있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청년 세대들이잖아요. 예. 아르바이트 보통 노조라고 하면 특정 어떤 이제 어떤 공장, 어떤 네.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네. 그런 식이라면 이제 알바라는 어떤 특정 계층의 단위로 이렇게 노조가 만들어진 게 있는 건데 그 네. 친구들이 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들의 어떤 모임 이렇게 뭔가 결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알바 노조에서 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 원에 네. 대한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저도 지금 약간 거기에 해당되긴 하는데 청년들이 지금 어디 집을 구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가운데 좀 그들이 모이면서 약간 공동체 주거, 공동 주거 형태의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같이 모여 좀 지내보는 그런 식의 모색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약간 구체적인 그들이 모이고 막 목소리 내고 있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최근 생각해 보니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아 실제로 네네. 실제로 만나서 그런 걸 해요. 얼핏 이렇게 건너서 조금은 듣는 것 같은데. 아 네네네. 예예. 많이들 네네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었던 있는 세린 씨 네. 같은 네, 경우도 네. 노조 활동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러시군요. 네네. 저 이제 그분이 또 주도적인 주도적이다 하시나. 아 그렇구나. 네, 뭐, 그래서 이 네. 책에서는 굉장히 조금 희망적이지가 않았어요. 아 네. 예, 이제 그 20대가 이러니까 그러면은 10대는 더 그럴 것이다. 네네. 이거를 뭔가 타개책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저는 거의 1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이 네네.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예, 이제 정우 씨 얘기를 들으니까 좀 한결. 아이 뭐 근데 여전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걸 알아. 그러니까 예, 예. 힘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실은 뭐 이게 어둡고 그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다들 저도 그렇고 각자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지금 어떻게 빨리 어떻게 취업할 것인가, 그러니까 네. 이 상황 환경 자체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주변을 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돼요. 네, 네네. 제가 너무 많이 말하면서 아니요, 얘기를 시간이 네, 훅훅 지나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대충 30분인데 지금 네네. 40분이 다 돼가서 어떻게 음악을 듣고 할까요? 아니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예, 예. 있죠. 예. DJ님의 예, 정우 씨가 또 추천한 곡이 있어요. 아 예예. 예. 예, 소개해 주세요. 아 예예. 예. 다음으로 예, 애국가수인가요? 아닙니다. 아우. 우리나라 가수고요. 예. 브로콜리 너마저의 2009년에 우리들 네네라는 책, 책이래 노래. 노래 딱 만. 아, 네, 네. 이 마무리?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네. 마무리요? 이 지금 제가 추천한 두 노래들이 예. 좀 그 정 선생님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시대의 가수들, 그러니까 내 시대를 노래한 가수들 네, 그런 것들이 예. 있다면 지금 브로콜리 너마저나 건나무 같은 가수들이 지금 제 세대를 좀 노래하는 제 시대의 지금 청년들의 네, 좀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들을 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저는 처음 듣는 가수분이고 노래예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소위 이렇게 인디 밴드, 예, 그러니까 독립적인 예. 조금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대중적으로는 TV에는 많이 예, 나오지 않을 뿐더러 나오지 못하죠. 네네. 이게 가사 위주로 이렇게 가사가 전달이 되는 노래여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좋아요. 예. 오늘 얘기 역시 제가 안심이 된다고. 역시 게스트 같은 거 처음 해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 너무 얘기를 잘하시고 또 이 책을 또 그 덕분에 또 읽게 돼서 감사하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모로 여러모로 감사할 일이 많네요. 예, 이만 끊고 우리 오늘도 많이 웃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